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으로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오늘 시장. 오늘 벌써 번외편 네 번째인데요. 이제 번외편 한두 번만 하면 끝인가? 아직 모르나? 아직 모르죠. 일단은 구정까지 네. 가봐야 돼요. 아, 우리 설날 이후까지? 네네. 또 가봐야 되겠고. 하여튼 우리 또 그런 예고하고 안 한 성격이 아니니까. 네네. 오늘 갑자기 훅 바뀌니까요. 오늘 날짜 확인드립니다. 오늘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장 마감된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는 1880이 깨졌어요. 1871포인트.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요. 1.15%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38% 하락하면서 외국인은 뭐 30몇 일째 계속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도 한 19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오늘 또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이 어찌됐든 사는 듯 하더니 오늘 또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하여튼 연기금의 썰렁한 매매가 시장에서 하여튼 어떤 뭐라 그러죠?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어제는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에서 증권사 상품이죠. 우리 금융투자가 좀 적극 매수하는 표현이 좀 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비차익은 뭔가 간에 왜 오늘 국내 기관도 좀 전체적으로 좀 매도에 나서고 유일하게 외국인 개인만 오늘 그는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유럽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뭐 한 이틀 특히 금요일날 반짝했던 거가 오늘 새벽이죠. 원래 장 마감할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다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유가가 9% 올라갔던 것이 다시 또 7%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좀 간단히 한마디씩만 해보죠. 김성호 과장. 어렵죠. 되게 어렵고요. 일단은 그 종목 매크로변수 자체들이 지금 되게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네. 오늘도 상위 종합지수가 -5% 지금 뭐 그 정도 모르겠어요. 또 장막판 1시간 동안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5% 빠지면서 결국은 작년 2014년 10월 이후로 거의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유가가 급등과 급락이 나고 있고 뭐 중국발 어떤 이후 차상위 또 오늘 -5% 떨어지면 뭐 또 오늘 뭐죠? 이제 또 그 미국 시장도 또 한번 또 휴정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급등과 급락을 현재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는 2%였다가 어제는 또 -1.5%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전저점 테스트할 텐데 저는 이제 이 지금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 급등과 급락의 어떤 현상들 네네. 하루에 또 유가가 마이너스 5% 정도 지수도 -2% +2% 나오는 건 이제 바닥을 잡아나가는 어떤 뭐 그냥 규칙 신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힘든 건 맞았거든요. 힘든 건 맞고 그리고 솔직히 뭐 그 안에서 또 뭐 종목 하나가 잘못되면은 기차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 맞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최악의 길로 갈 것이냐, 네. 얘가 최악이냐 아니면 얘가 최악으로 갈 것이냐라는 생각에는 저는 지금 부근이 분명히 과매도권이고 최악을 지나고 있는 단계다, 네. 과정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힘든 맞고 저기서 요즘에 때 멘붕이거든 개인적으로. 왜요? 왜냐면은 뭐 그렇잖아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 선택한 종목들이 이제 손절되면 놓치게 버리게 되면은 요즘에는 순식간에 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한두 종목 때문에 네. 근데 그 한두 종목이 이제 전체 계좌를 망가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도 멘붕인 것도 솔직히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뭐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뭐랄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서 뭐가 제일 현명한 전략이고 네. 현명한 방법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이 최악이라면은 네. 최악이라면은 지금 일단은 몸, 어차피 많이 손절탐이 놓쳤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몸빵이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몸빵이 뭐예요? 일단 지금 견디는 게 이미 네. 그동안 견뎠으면 견디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보면 멘탈이 최악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멘탈이 최악일 때 막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인드가 저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좀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필요한 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시장 상에 좀 다치 재미없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선택. 이승원 교수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그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이게 그 정말 죽는 건 죽는 시장이냐 네네. 아니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가 올 거냐 네. 아니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 중국이 컨트롤을 잃었느냐 컨트롤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쪽인데 네. 외환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중국이 신창타이. 네, 신창타이. 큰 틀은 신창타이로 가는 와중이죠. 예,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쪽을 소비시장 소비 국가로에 대한 전환 이런 네. 그 쪽에 있는 과도기 과정 네. 거기서 나타나는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이런 네.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중국은 GDP를 끌어올리려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쪽을 늘리면 네. 얼마든지 GDP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예. 그런 무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굳이 무리수를 둬서 버블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한국처럼 된다 네. 아니면 일본처럼 된다라는 그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이 지금 안 하고 지금부터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매도를 했지만 네. 그 양시장 다 모두를 모두를 양시장자 모두 매도가 진행이 됐지만 네. 시장에서 코스닥은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10일 이후 약 7천억 이상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래소는 8천억 8조를 팔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느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코스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코스닥이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타날 때 현상이 뭐냐면 코스닥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가 코스닥이 그걸 따라가는 형태. 코스닥 코스피가 쉴 때 이런 네네.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코스닥이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코스닥이 쉴 때 코스피가 올라오는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흐름에서도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작년 그렇죠, 그렇죠. 4월 달에 코스피는 죽었지만 코스닥은 강하고 강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7월 달부터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정폭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전저점까지 내려간 거는 코스닥 코스피였지 코스닥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전히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심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조금만 돌아섰을 때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포진이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산업재 소재, 철강, 화학, 그다음에 건설, 조선 이런 쪽 섹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IT 쪽들. 그러니까 IT 뭐 그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한테 내줘야 되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옛날에 우리가 미쓰비시 조선에서 뭐 지금 현대중공업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왔듯이 결국엔 조선도 중국한테 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IT 제조 쪽도 중국한테 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철강하고 화학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건축시장 죽으면서 올해부터 이제 건축시장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에서 유가까지 빠지니까 좋을 게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건설도 안 좋으면 당연히 은행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가 좋을 수 있는 업종은 몇 개 없어요. 화장품, 그다음에 그렇죠. 제약, 그다음에 네. 뭐 K푸드 이런 쪽들 외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네. 이쪽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안 좋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장.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될 거고 시장이 조금만 이제 외부적인 변수가 안정이 돼 주면 시장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 텐트럼 이슈,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보게 되면 중국에서 뭐 자본 통제가 안 된다라는 이슈, 북한 핵 이슈, 모든 것들을 딛고서 지금 코스닥은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외부자 결국에는 유가 하나 남은 건데, 그렇죠. 유가만 안정이 된다라면 네. 시장에 대한 쪽은 언제든지 또 점핑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겠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세게 정리될 수 있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그 지금 시장이 하여튼 네. 그 하여튼 시장이 좀 썰렁하잖아 하여튼요. 네네. 그리고 뭔가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 스토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작년이랑 지금이랑 더 나빠진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중국 유가 빼놓고. 유가 빼놓고 나빠진 거 없고 중국이 뭐 나빠진 게 있나요? 네. 중국이 뭐가 나빠졌죠? 중국 같은 경우도 자본 유출 문제라. 아, 중국은 뭐 자본 유출 떠나서 하여튼 수치를 보면 좀 그렇잖아. 수치를 보면 성장률이 떨어졌으니 그런 거. 성장률은 원래 제기했던 대로 떨어진 건데. 아 그래요? 작년에서도 7% 제시했었고 6.9% 네. 나온 거고 올해 네. 6.5% 제기할 거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디플레에 대한 우려죠. 네. 유가가 빠지게 되면 디플레 시대가 오는데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수요까지도 감소할까 봐 지금 시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닌가. 근데 네. 이제 수요 측에서의 그 디플레가 아닌 공급 과잉의 이슈에 의한 디플레라면 네. 이거는 시장은 반드시 반등한다. 왜냐하면은 공급 과잉에 의한 그 가격 하락은 네. 결국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쪽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성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뭐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네. 지금 걱정되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코스피가 또 네.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가 많이 밀린 거의 중심이 뭐냐면은 그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오늘 실적이 나온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네. 대형주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물론 대형주들 실적 안 좋게 나온다는 거는 다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니까 네. 그나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고 네. 지약바이 중심으로 잘 버티고 있는데 네. 괜히 코스피가 한 번 더 밀리면 괜히 코스닥까지 끌고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하죠. 그게 솔직히 불안한 건데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코스피가 1800을 깬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네. 얼마 1800? 1800을 깬다 네. 진짜 최악의 경우 1800을 깬다 그러면 솔직히 그냥 사야 될 타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갔다가 지금 이상했으면 정리를 하고 갈 것이냐라는 네. 그런 고민이 솔직히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일단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비중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크게 그게 만약에 이제 간다라고 시나리오를 잡으면은 결국은 시나리오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 앞으로 간다라고 네. 시나리오를 잡으면은 네. 결국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저는 그냥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도 네. 외국인 수급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팔고 있지만 코스닥은 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교수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전략 쪽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그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 네. 당연히 버텨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사야죠. 산다고?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네. 아 저는 뭐 특별한 생각은 없는데 솔직한 생각으로는 저는 이런 거죠. 저는 성격 자체가 뭐 엄청 싸게 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안 하잖아요. 네. 항상 저는 제값 주고 사지 않는 뭐든지 항상 그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의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시장은 냉정한 게 가격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으면 사는 거고 지금보다 더 나쁘면 안 사야 된다는 생각이나 팔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2008년인지 1997년, 98년인지 그걸 알 수는 없죠. 그건 뭐 다른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 높으신 큰형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갈수록 그 지금 돈은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 뭐 저희가 얘기해서 저희가 말했던 주식은 안 했던 주식간에 어떤 주식간에 문제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가 별로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IoT 하면 정말 새로운 거였어요. 네? 새로운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들이 뭐 화장을 한다. 화장을 시작했다. 이런 건 뭔가 좀 신선하잖아요. 네. 얘기 안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아, 중국 사람이 영화를 안 보는데 영화를 본다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분명히 신선한 얘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바이오도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뭐 그 한미약품에서 그 팔고 미국에서도 바이오 주식 잘 나가고 미국에서도 그 오바마 케어 되고 돈도 아껴야 되니까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것도 하고 작년인가요? 바이오 시뮬러 처음부터 허가가 났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이것도 신선한 거란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뭐 드론도 신기하고 로봇도 다 신기하고 엔터도 신기하고 다 신기한데 냉정히 보면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신기한 게 없네. 항상 보면 뭔가 새로운 거가 그 가슴속 깊이 주시장에서 깊이 할게요. 용솟음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용솟음 치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스토리가 신선하지가 않아.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서 물론 주식 올라가는 거 있죠. 네, 떨어진 것도 있고 신선한 것도 있는데 뭔가 좀 신선하지가 않고 그런 걸 보면 물론 지금도 신고가 나는 거 있잖아요. 어제 오늘 네. 신고가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가 보면 물론 그중에 큰 주식들도 있어요. 큰 주식 나름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큰 주식도 있는데 아까 이성 교수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것들은 시가총액이 작아. 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한두 개 혼자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CJCGV가 신고가 났잖아, 줄게요. 오늘도 뭐 떨어져봤자 0.3% 이건 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CJCGV가 간다고 따라갈 게 없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 세상에. 딱 하나도 없어. CJCGV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다 시네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완다 시네마가 지금 요새 주식이 고점에서 한 5% 정도 쉬고 있어요. 신촌 시장이 있다는 죄로. 근데 완다 시네마 CJCGV 보면 무조건 완다 시네마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도 어찌됐건 한국이니까 CJCGV 사는 건 나쁘진 않죠. 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CJCGV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다른 엔터주를 내려갈 것도 아니고. 그 중국의 극장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예,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는 게 단점이죠. 단점이고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죠. 그 LIG 넥스원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엊그저께 사상, 물론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죠. 이게 사상 최고가라 말할 것도 안 돼. 건도 안 돼. 근데 이거 지금 오늘은 뭐 2% 떨어졌지만 이거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저께 혹시 SBS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났어요, 뉴스가.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공중파나 지상파 뉴스에서 단독 달리기 쉽지 않잖아요. 네. 해무 있죠, 해무. 해무라고 미사일 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내년 후년 계속 한다는 거야, 지금요. 그 해무하면 이거잖아요, 지금요. 제가 알기에는요. 근데 사실 LIG 넥스원이 올라간 데서 물론 조금만 우리가 모르는 부품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LIG 넥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딱 찍어서 해물을 더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갖고, 지금 어저께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뭐 장상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는 기존 국방부 계획이 6일 안에 70%가 80%를 괴멸 시키는 게 작전이었대요. 그러니까 기본 우리나라 군사 작전이었는데, 단독으로 나온 걸 보면, 하루 내에 70%가 90%를 괴멸하는 걸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00개 있다면 지금 2천 개, 3천 개로 늘려야 된대요. 그 미사일을요. 네. 그럼 딱 그 해당되는 인가 하나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이오 주식 요즘 올라가는 거 살아있는 거 있죠. 바이오는요. 이런 거랑 더 달라. LIG 넥스원만 하더라도요. 보세요. 네. 이게 올라가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그만 뭐 미사일에 조그만 부품주 있고 센서 만든 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약주는 냉정해 보세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LI 그 한미약품이건 뭐야 바이로메드건 이런 건간에 그런 그 어떤 병원이나 에? 근데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하청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잖아요. 데려갈 놈이 별로 없어. 데려간다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어찌어찌 같이 가는 거죠. 오히려 더불어 가긴 힘들어. 왜냐하면 조선주가 같이 올라가거나 삼성전자가 무슨 스마트폰이 잘 돼서 자동차가 현대차에 뭐 제네시스가 정말 많이 팔려서 간다 그러면 개떼같이 쫓아가요. 시장이 나쁘고 좋은 건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아까 이성 교수 얘기한 대로 그것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가는 거예요. 또 요즘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신고가 난 거 뭔지 아세요? 또 사상 최고가? 둘 나한테 10만 원씩 갖고 와야 되잖아. 오늘 사상 최고가던데 맞나? 사상 최고가 아니겠네. 오 진짜 사상 최고가요 오늘이야? 네네. 네? 이 비옥수주가 올랐는데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비옥수주가 간다고 해서 비옥수주에 뭐 그 저 그 있잖아요. 이거 네. 엑스레이 하고 그런 거. 물론 부품도 있겠죠. 어딘가 식품하는 놈도 있고 네. 있겠지만 상장 회사에 비옥수주에 또 납품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겠어? 네. 그잖아요. 네네. 디오? 전 잘 모르지만 디오는 난 이성현 교수한테 듣고 내 디오 알게 된 거잖아. 어? 디오 이거 살아있잖아요. 네네. 디오가 간다고 해서 딴 게 갈 게 뭐 가는 게 있겠죠. 뭐 뭐야 그 다른 뭐 그 그 이빨하는 거 치하는 거 뭐 뭐라 그래 거 그런 해 디어 말고 임플란트 임플란트 회사 가치가 이게 몇 개는 있겠으나 대한민국 시가총액에서 몇 개나 되겠어 뭐 그게 지금 한계다. 그래서 그게 주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헬조선 헬조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란 주식시장 헬조선이란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외로워요. 그리고 더불어 같이 갈 놈이 없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엔터주만 하더라도 게임 있잖아요. 게임. 네. 게임 하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스 있고 네오위즈 게임즈 있죠. 네. 네오위즈 게임즈 게임은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게임 네오위즈 게임즈에 뭐라는 게임이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온갖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시장이 정말 좋으면 옆에 것들 다 끌고 갈 거예요. 아 모바일 게임 된다 무조건 된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초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하고 네오위즈 게임즈만 하더라도 뭐 그 딴 애들한테 납품 조각 할 수 있겠죠. 자기네 그 마켓을 갖고 있고 예전 컴투스가 그랬 아니 카카오가 처음에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나와바리 갖고 해서 했는데 컴투스도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거 있지만 이게 보면 몇 개나 데리고 다니겠어요. 이게 A라는 게임 잘 됐다고 해서 저 누가 새로 개발하는 C라는 회사의 게임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의 어떤 악재죠. 근데 그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새로운 지식산업, 네. 지식산업이 이끄는 경제. 딱 그거죠. 그거는 네. 경기 불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딱 그 제가 말하는 거 먼저 말했는데 창조적 파괴잖아요. 지금 그게요. 이번에 4차 산업과 창조적 파괴를 다보스 포럼에서 메인 주제로 따른 거가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랑 코스닥의 어떤 냉정한 뭐 구분, 이분법 쪽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풀리겠죠. 시장은 하도 떨어지면 올라가고 하도 떨어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시점 분명히 오겠으나 저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지금 정말 확신이 없는 주식은 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많이 그 떨어졌기 때문에 산다? 반대예요. 오히려 지금은 이성 교수 얘기한 대로 누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지금 잘 나가는 놈 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네. 우리 그런 걸 더 사야 돼요. 왜냐면 그게 웬만해서는 지금 확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확산과 뭐 축소 확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수축과 팽창 그런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종목수가 축소되는 거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시장 상황도 그런 데다가 사회적 환경, 4차 산업이라는 창조적 파괴 그거랑도 맞았더니 시대 정신이 지금은 함부로 확산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 업종이라면 딱 그걸 사야 돼 정말. 옆에 걸 사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시장이 워낙 확률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지금은 옆에 거를 사서는 답이 안 나오고 정말 과감하게 털 거는 과감해서 털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그 또 하나가 있던 딴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제가 깜짝 놀란 거 얘기해드릴까요? 제가 요즘 또 탐방을 많이 다녀요. 제가 요즘 잘 안 다녔는데 제가 만약에 탐방 가는 건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딱 작년 이맘때요. 작년 이맘때 있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 제가 이런 녹음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보시면 맞네요. 작년 이맘때 물론 다른 것도 올라갔으나 하이마트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롯데 하이마트가요. 네. 1월 말부터 해서 뭐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방송했던 기억도 날 거예요. 네. 롯데 하이마트에 잠실 롯데 하이마트에 중국산이 왔다는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여기 김성 기자님 잘 우리 녹음했었나 그때? 롯데 하이마트에 중국산이 많았어요. 그것도 뭘 어떤 거 많냐면 그냥 보통 그 있죠. 뭐 그냥 커피 머신 이런 거. 커피 머신 있고 그냥 수입품에 그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샀고 할 정도로 많았어요. 중국 사람이. 근데 요즘 제가 저 잠실에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하이마트에 중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작년 있잖아요. 네. 작년에는 지금이 딱 뭐냐면 일주일 전이죠. 중국 춘절 일주일 전이잖아요. 이번에도 중국의 이동 인구는 28억인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업계의 목표 자체가 작년 수준이에요. 작년 수준 목표 자체가 작년 말하더라도 80% 90% 늘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늘지 않아요. 중국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모멘텀이 많이 취약해져 있는 그런 시장. 그래서 지금은 그 중국 시장 인구가 안 늘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 사람이 안 늘는 이유? 네. 지금 딴 데 더 가죠. 일본에도 더블 갔잖아요. 네. 일본에 작년에 더블 갔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1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도 뭐가요? 환율이 올랐잖아 우리가. 아 환율이 뭐건가? 아니 그 뭐 어떤 걸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이 일본을 많이 간다니까. 그 우리나라를 안 오고. 근데 우리나라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 늘어났거든요. 올해 또 막 70% 또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찌된 이유건 간에 별로 좀 썰렁해진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분이 알잖아요. 돌아다니면 하여튼 하이마트 어저께인가 그저께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면세점에도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하여튼 모든 것들이 중국도 좀 예전 같으면 저만 하더라도 뭐 화장품이 다 된다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화장품 다 될 일이 뭐 있어 지금요. 중국 사람 개떼가 죽어서 개떼같이 사는 문화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냉정히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함부로 저는 그래요. 저는 확산이나 수축과 확산인데 지금은 수축 장세다. 그래서 지금은 전 여전히 약간은 썰렁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뭐 전 개인적인 시각이지만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김성원이 어떻게 보세요? 난 좀 보수적으로 봐, 계속. 하여튼, 시장에. 재미가 없어. 아니, 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누가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네. 사람들. 네. 그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 이번에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 있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네, 네. 엄청 영화 잘 나왔다며. 네, 난 못 봤는데. 거기서 네. 그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그린 영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갖다가 잘 그려냈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 내용이 거품이 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숏을 친 거잖아요. 네네. 공매도를 친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공매도를 치고 나서 그것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어요. 네. 2년을 공매도 치고서 2년 동안 프리미엄만 내고서 작살이 안 했던, 그러니까 어떤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주택 모두가 다 그 주택 경기에 대해서 언제 주택 호황이잖아요. 그 당시 2007년도? 네. 6년도, 7년도 그 당시 딱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실려고 투자 은행을 찾아가니까 걔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도 했어요. 그것도 13억 달러를 갖다가 한 번에 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맞는지 확인에 2년이 걸렸죠. 2년 그렇죠. 동안 2년 동안 당사자들은 막 그 막 그 막 고소당하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도 그걸 끝까지 이제 버텨내면서 결국은 크게 수익을 먹었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네. 저희 그 영화에서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목들도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네.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건 괜찮은데. 네. 왜 떨어지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물론 그랬을 때 그런 처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네. 그거를 우리 손실을 구분해서 접어졌을 때. 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손절을 빨리 하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근데 종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가능하면은 이게 손절이 안 되고요. 안 돼요. 잘. 그렇죠. 예, 버텨야죠 그런 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근데 손절이 안 돼서 손실이 크게 났을 때는 그게 반은 뭐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고 네. 반은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서 이게 맞다 하더라도 길봤자 본전으로 잘 돼야 본전인 네.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하튼 그런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숏을 치든 네. 아니면 종목을 사서 물려 있어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아, 지금은 안 가는데 답답하든 간에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모든 종목은 사연이 있고 그렇죠. 내가 들어갈 때는 이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장 사자마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갈 때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답답 짜증나죠 그거. 그러니까 네. 그걸 견디는 그 사람들도 숏을 치고 2년을 견뎠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떠나서 어떤 항상 매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다고 샀는데 안 가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공감대가 되게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자체적인 어떤 그 관람 평 그 네티즌 평점은 7.7인가 그거밖에 네. 안 되는데 네. 그 여의도 증권맨들이 보는 평점은 거의 10점 만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올해 그 아카데미 작품상 받을 때는 네. 크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네. 저도 본론은 아직 못 봤는데 일단 그 저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그 내용만 들었거든요. 증명 가능하죠. 아 시장에 대한 시장 꿀꿀한 얘기 좀 그만하고요. 그래도 좀 관심 가지는 섹터나 섹터가 됐건 종목이 됐건 그래도 이쪽만은 좀 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씩만 얘기하죠. 뭐 그거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똑같은 섹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제약바이오 컨텐츠. 그다음에 오늘 오르고 있는 게임주 몇 개. 이런 것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게임주는 어떻게 봐요? 그래서 게임주는. 게임주. 우리가 게임주는 별로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는 근데. 네. 게임주는 지금 신장 모멘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반응이 꺾이면 네. 그냥 또 홀꼬닥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 그 게임주는 저는 원더 그 컴투스 하나 정도만 보고 있어요. 컴투스? 네. 약간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게임주랑 제약바이오 똑같아요. 게임주랑 제약바이오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NC소프트가 리니지 하나 터져가지고 그걸 지금 몇 년째 울고 18년 먹었다 그러는데 18년 화이자가 마찬가지잖아요. 네. 화이자도 비약으로도 마찬가지고 화이자 그 비약뿐만이 아니라 네. 블록버스터 신약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 그게 전체 게임 회사를 몇십 년을 먹고 살 먹이 살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리니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네. 컴투스가 주가 떨어졌는데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컴투스를 보면서 기관들 왜 저렇게 사지기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 갑자기 이상하게 뭐 원더택틱스가 잘 될 거라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네. 다른 그 게임주 치고는 싸기 때문에 기관들이 네. 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해했다 다시 정리해서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게임주를 쳐다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똑같다. 근데 왜냐면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 테라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되게 이것저것 게임들을 많이 타망했잖아요 지금. 들어간 비용들은 진짜 비용도 들어가고. 네. 그 게임주랑 진짜 제약바이오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더테트리스가 잘 된다라는 게 진짜 숫자로 모여지고 그러면은 저는 게임 컴퓨터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지금 시장이 그 위안화 약세에 따른 급락을 맞았었고 그에 따른 미국과 유럽 시장의 급락을 맞았었고 유가 하락을 맞았었고 세 개를 다 맞았음에도 지금 주도 중에 한미아픔과 바이오메드를 보면 위에서 지금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거든요. 놀고 있죠. 예. 그게 과연 기대감만 뿐일까? 예. 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대감이라면요.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 투심이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은 투심인데 투심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버텨주고 있다는 건 단지 기대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네. 주포들이 물량 던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버텨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만 치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좀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여주고 있고 네. 만약에 한미약품이나 바이오메드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면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도 저는 간다라고 보는 게 네. 이게 개똥참외 랠리가 나올 때 있어요. 어떤 참? 개똥참외. 개똥참외가 뭐냐면 개똥참외 뭐야? 철이 지난 참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참외가 나온 철이 있잖아요. 여름에. 네. 네. 근데 가을에 참외가 나온 게 그걸 개똥참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봤어 그런 거? 이게 뭐냐면은 네. 주도주가 한번 시세가 랠리가 나올 때는 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못 갔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저거를 못 잡는 수급들이 바닥권인 종목들을 일시로 쏠리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네. 더블이 나거든요. 네. 50에서 100% 나는 종목 그게 개똥참외 랠리거든요. 네. 그런 랠리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위에 있든 네. 중간에 있든 위에 있는 한미약품 바이오메드든 중간에 있는 인트론 바이오든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안에 일단 제약 바이는 꽂아놓고 한번 봐야 된다. 왜냐 업종이 한번 랠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을 지금 그 냉정해 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제한 그리고 있고 그 잠깐 해외의 시각 좀 말씀드리면 분명히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바잉 어퍼티니티란 얘기를 하는 곳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골드만삭스잖아요. 네. 그 이제 JP 모건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다 이제 팔아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쪽 뭐 셀 에브리띵 이런 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오늘 보면 이제 제가 골드만삭스 아니 그 골드만삭스 얘기 잠깐만 전해드리면 그 월요일 날 새벽 기준으로 보면은요. S&P 500이 1877포인트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 지금도 보면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요. 예? 그 비성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게 작년에 그 5월 6월에 처음 중국이 떨어질 때 있죠. 네. 그때 한번 이제 막 그 혼란이었을 때. 그때 떨어질 때에도 기회였다는 얘기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그걸 살았다는 얘기였고요. 연말 목표는 210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입니다. 연말에서 해서 2100이니까 지금보다 11%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형 IB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보다 좀 좋다 얘기하고 있지만 목소리를 지금 죽이고 있죠 지금. 왜냐면 지금 떨어질 때 얘기해보자 바보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얘가 맞추면 히트 칠 거예요 지금 요번에. 근데 보면 이 골드만삭스가 그 미국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얘네가 하는 거가 그럼 도대체 이머징은 어떠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머징은 이 친구 골드만삭스 하는 것 특히 중국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얘기가 뭐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뉴스 얘기했던 네. 시장 미국 중국 경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어쨌든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신창타이. 그래서 2014년 15년에 네, 그런 2014년 때 흐름 그리고 2020년까지 흐름 보면 어찌됐건 제조업의 공장 중국에서 소비의 중국으로 도시화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그게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상당히 흔들거릴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한 뷰가 그 서강대 김영익 교수가 해갖고 책 재작년에 써갖고 히트쳤다는 책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 쓴 책 있죠, 뭐. 그래서 서강대 김영익 교수 보면 그거랑 거의 비슷한 논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걱정이 2020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가 평균 7%씩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7%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2020년까지 이머징 마켓을 누를 거라는 힘, 어렵게 할 거라는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그런 논리가 지금 많이 있다. 근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땐 그런 얘기 많이 개떼같이 하다가 네. 올라가면 이게 지금 비성적으로 떨어져 있고 올라가면 지금 저는 1880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그 12개월 예상 실적 예상 그걸 기준으로 해서 PBR 100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싼 게 아주 분명히 맞아. 그래서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식 파는 건 저도 반대요. 팔 수가 없어요. 팔고 나서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게 팔고 나는데 갑자기 무슨 일 있으면 이거 150포인트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팔 수는 없으나 지금은 하여튼 그런 주장이 지금 다수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이렇게 해서 쉽게 사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다른 곳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종목으로 좁혀되겠다. 스트라이크 존을. 그래서 함부로 지금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시면 저는 사는 건 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을 갖고 계셔야겠다. 그래서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가는 주식 얘기를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옥스를 사자면 누가 사? 못 산다고. 웬만한 정치력으로 못 사거든요. 웬만한 지금 주식 사갖고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좀 못 사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그런 뉴스도 있을 거고 뭐 나스미디어도 올라갈 것 같고 지난번에 연말에 말씀드렸던 레드로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너무 맹랑한 주식이잖아. 솔직히 레드로바고. 근데 오늘 보면 딱 레드로버도 지금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런데도 레드로버가 오늘 또 히말라야 만든 영화 하는 감독 있잖아. 네. 또 제작 뭐 계약도 맺었대 또 뭔가가. 그래서 그런 것도 많지만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란 말이죠. 그게 지금 한계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은 조금 좋은 것도 있겠으나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 정말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이면 제가 듣기에도 컴투스가 될 것 같거든. 그렇지만 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것이 지금 2016년 1월 26일에 주시장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시라. 결론은 버티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지막 한마디만 하죠. 전 버티시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시라. 네, 이성윤 선. 아, 뭐 지금 이 시대에서 뭐 당연히 버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 알려진 위기에서 진짜 위기로 발전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건. 그거는 왜냐하면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모르던 데에서 그 위기가 터져갖고 네. 그러면 모를까. 지금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두가 지금 다 비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시작된데 다만 이번 반등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경기 둔화라는 이슈에 대한 쪽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우리 방송이 업로드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그 옐런 그린스펀 의장이 어떤 얘기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또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좋지. 성급했어요. 우리 금리 올린 게. 그런 게 나오면 좋은데. 금리 이제. 보면서 할게요. 시장 상황 좀 계속 체크할게요. 네. 김성근 의원. 경기 둔화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발. 왜냐면은 네. 저는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네. 어차피 신창타이가 그 내수랑 소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진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JP모건이 속에 나온 자료 보면요. 그 3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소비재가 차지하는 서비스업이죠. 네.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1차 산업과 2차 제조업이 주춤거리잖아요 지금. 샤오미도 뭐 그런 얘기 나오죠. 1차랑 2차가 주춤하는데 1차랑 2차가 주춤해서 만들어낸 빈 공간 갖다가 개불 갖다가 서비스업이 그만큼 커버리지를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스프레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저는 이거라고 봐요 지금 단계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라가르드 IMF 총리도 그 얘기했잖아요. 경기 둔화가 아니라 그냥 네. 변곡점이고 바뀌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돈 풀어서 경기가 올라간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은 걔네들은 돈 풀어서 자기네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그 수혜를 그 4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중국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중국이 자 너네 일단 그동안 해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정상화 하려 해서 위안화를 약세를 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시장이란 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그게 계속되면은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안화가 그냥 그동안 나쁜 작전 안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걸리는 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자 이제는 그동안 해먹었으니까 우리도 저라 할래. 그거 가지고서 막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망하네 마네 경기 중국이 뭐 경청이 하네 마네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여론이. 저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비이성적인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을 대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네. 각자 오늘 또 각자 의견 냈으니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요 또 잘 판단해서 하여튼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